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과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강석주 동지의 장의식이 22일 평양에서 국장으로 진행됐습니다. 장의식에는 황병서 동지, 박봉주 동지,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 고인의 유가족들이 참가했습니다. 고인의 유가족들,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이 영구 발인에 앞서 고 강석주 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했습니다. 신일이 애국열사릉에서는 영결식이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는 애도사에서 강석주 동지와 같은 참다운 혁명가, 능력있는 정치활동가를 잃은 것은 조선노동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손실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인의 유해가 안치되고 그의 유가족들과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이 흙을 덮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존함을 모신 화환이 강석주 동지의 묘에 진정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민과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민과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됐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고인을 추모하여 묵상했습니다.